준비하여 줄 고기 11번 그만큼의 귀가에 속삭여주며 아침에 사는 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연인이 내게 있으면 나는 아직 순수함을 느끼고 싶어 어느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를 내게 안겨줄 그런 연인을 만나봤으면 작은 우체국 앞 계단에 앉아 프리지아 꽃향기